away. 난 꿀한참 널 떠났었지만 아파할 줄 난 몰랐어. 끝끝끝끝만 작은 눈물이 나. Just go away, just go away. 널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내 잘못인 걸 알았어. 끝끝끝끝만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. Oh, 오직 너뿐인 내